세 명의 음악가. 옛날 옛적에 세 명의 음악가가 살았어요. 그들은 한 스승의 제자들이었죠. 어느 날 스승님은 이제 그들이 충분히 다 배웠노라 말해주었고, 그리하여 새 음악가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운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우린 함께 활동하는 게 좋겠어. 공부도 같이 했으니 연주도 같이 해야지. 그래, 맞아. 다 같이 활동하도록 하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야. 세 명의 음악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들끼리의 재미있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그들은 마을 축제에서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던 한 마을을 다시 방문했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여러 얘기를 나누며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 어딘가에 궁전이 하나 있어요. 저주받은 성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고 성 안의 식탁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 차있다고 해요. 또 훔치고 싶도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한 방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성에는 아주 사악한 영혼이 살아서 누구든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중에 그 성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당연히 없죠. 그렇게 위험한 일은 절대로 안 하는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셋만 남게 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앉아 그 저주받은 성에 관해 얘기를 나눴어요. 그곳에 가보고 싶어. 마을 사람들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해봐. 맛있는 음식들과 눈부신 보물들이라니. 여기까지 와서 안 들러보고 가면 분명 후회할 거야. 지금까지 우리 삶은 순탄했으니까 그 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별일 없지 않을까? 그럼 누가 먼저 가볼래? 내 생각에는 막내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먼저 네가, 그리고 나, 그리고 너겠네. 그럼 각자 그 성에 들어가서 온전한 낮과 밤을 보내고 나오면 되는 거겠네. 좋았어!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트럼펫 연주자는 작별 인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으로 향했어요. 그는 점심쯤 성에 도착했죠. 성은 거대하고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가 성문을 만지자마자 문은 활짝 열렸고 복도의 문도 마찬가지였죠. 아름다운 방과 복도를 둘러보던 트럼펫 연주자는 이내 부엌에 다다랐어요. 부엌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들이 재료를 썰고 굽고 요리를 하는 듯했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수프와 야채 그리고 간식들은 지켜보던 트럼펫 연주자를 아주 배고프게 만들었죠.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그를 커다란 식당 안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방금 그가 부엌에서 본 요리들이 벌써 한가득 차려져 있었죠. 그는 식탁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입 베어 물려던 그때 발까지 닿을 만한 긴 수염을 가진 난쟁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식탁으로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죠. 저, 안녕하세요. 아, 먼저 드세요. 그렇게 둘은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러던 그때 난쟁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트럼펫 연주자는 그를 돕기 위해 허리를 숙였으나 난쟁이가 갑자기 등 위로 뛰어오르더니 그를 마구 때리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어디 겁도 없이 내 보물을 훔치려고 이곳까지 저들어오다니. 멍투성이가 된 트럼펫 연주자는 새파란 얼굴로 동료들에게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성에 절대 가지 마. 악마가 있어. 그날 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셈이야? 내가 직접 성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가볼게. 그리하여 다음 날 드럼 연주자는 성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문은 활짝 열렸죠. 드럼 연주자 또한 거대한 방과 거실을 둘러보았고, 부엌으로 갔다가 식당으로 안내받고는 음식을 한입 먹어보려는 찰나 난쟁이가 등장했죠. 트럼펫 연주자 때와 같이 난쟁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드럼 연주자가 허리를 숙이자 난쟁이는 그를 때리더니 문 밖으로 내던져버렸죠. 드럼 연주자는 동료들에게 돌아갔어요. 조성은 사악해. 가즈마 친구. 이번에도 그 난쟁이였지? 그래. 정확히 네가 말해줬던 대로야. 그렇다면 나도 가볼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도. 걱정하지 마. 난쟁이가 설치도록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바이올린 연주자는 성으로 향했어요. 그는 다른 두 친구와 같은 경험을 하고 마침내 식당에 앉게 됐죠. 이번에도 역시 난쟁이가 나타났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바이올린 연주자가 허리를 숙이면 공격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하지만 바이올린 연주자는 달랐어요. 난쟁이가 공격하려 하자 그는 재빠르게 피해 난쟁이를 붙잡아버렸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바이올린 연주자는 난쟁이의 목에 있던 목걸이를 낚아채게 되었어요. 그의 손에 목걸이가 쥐어지자마자 그는 매우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걸 느꼈고 난쟁이는 반대로 아주 약해졌죠. 내 목걸이 어서 내놔! 아니, 네가 이성에 대해 알려주기 전까진 절대 안 돼! 안 돼! 네가 내 목걸이를 돌려주기만 한다면 내 마법의 힘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려주도록 하지. 아주 많이 말이야. 그렇다면 네가 먼저 알려주도록 해. 그리고 나면 내게 이 목걸이를 돌려주도록 하지. 동의? 그래. 그리하여 난쟁이는 바이올린 연주자를 어느 끝이 없는 기나긴 복도가 있는 지하 비밀 장소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어두운 복도는 바이올린 연주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어느 계곡으로 이어졌어요. 그곳은 분명 평범한 세상엔 속하지 않는 장소였어요. 난쟁이는 연주자를 강가로 데려갔죠. 강물은 아무도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르고 세차게 흘렀어요. 하지만 난쟁이가 지팡이를 강물에 대자 갑자기 물이 갈라지더니 강 건너까지 두 명은 거뜬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길이 생겨났죠. 강 건너에 있는 건 그들이 이전에 있던 성보다 훨씬 더 웅장한 성이었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에 있는 모든 방은 현실 세계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고귀한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커다란 침대가 있는 또 다른 방에 다다랐고 그 침대 위에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 누워 있었죠. 저 여인은 누구지? 저분은 바로 이성의 공주님이셔. 지독한 저주에 걸려 200년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하시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지. 저주라고? 그건 저 공주를 이렇게 깊이 잠재우고 나서 그녀의 아이디도 사라져버리게 하는 저주였어. 그 저주를 내린 자는 그렇게 해서 이곳의 보물들을 모두 훔쳐가려고 했지. 하지만 성에는 이미 마법이 걸려있었어. 만약 공주가 잠들어 있다면 그녀의 보물들도 제자리에 묶여있도록 한 마법이었지. 보물이 그곳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 난쟁이가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바이올린 연주자는 저주를 건 사람이 바로 난쟁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공주를 돕기로 결심했죠. 저주는 어떻게 해야 풀리는 건데? 뭐라고? 이제 너도 나도 누가 그 저주를 걸었는지 알게 됐잖아. 안 그래? 네 목걸이를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저주를 풀 수 있는지 말해. 공주의 베개 밑에 상자가 하나 있어. 거기에 공주의 깨어남이 담겨있지. 그 상자를 갖고 공주의 눈 가까이로 가져간 뒤에 목걸이로 상자를 건드려 상자가 열리면 공주의 깨어남이 다시 그녀에게 스며들게 될 거야. 잘 알겠어. 여기가 어디죠? 궁전 아닙니다, 공주님. 아, 공주님께서는 200년 동안 잠들어 계셨답니다. 아, 그렇게나 오래되었나요? 내 보물을 노리던 자구나.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영원히 이곳에서 떠나거라. 그럼 내 목걸이는? 그건 저 강을 건너고 나서 내게 돌려주도록 하지. 그때까지 네가 또 다른 술수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하니 내게 그 지팡이도 넘기도록 해. 어서! 난쟁이는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지팡이마저 건네주었죠. 세 사람은 함께 강가로 갔어요. 연주자가 지팡이로 강물을 건드리자 강은 갈라졌어요. 난쟁이는 자연스레 강을 건너 반대편에 도착했지만 바이올린 연주자와 공주님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난쟁이가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지팡이를 다시 한번 휘둘러 강물로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아니, 내 목걸이! 어서 내 목걸이를 돌려줘! 바꿔라! 하지만 지팡이는 내가 갔지! 네가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다! 그렇게 현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는 난쟁이를 쫓아내고 다시 공주에게 돌아갔어요. 공주님, 이제 저도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며칠만 더 머무르세요. 당신은 제 생명과 궁전을 구하고 끝없는 잠의 굴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셨잖아요. 부디 그런 당신께 제 왕국을 보여드리고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정말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답긴 하네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공주님의 왕국에 머무르게 됐어요. 머지않아 그들은 사랑에 빠져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죠. 동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들을 찾아가 성으로 데리고 왔죠. 그들은 함께 연주하며 그곳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이전 마을 사람들은 음악가의 행방이 궁금했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연주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어허, 피리를 부르러 떠나버렸구나. 네, 피리를 부르러 떠났군요. 이것은 속담이 되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무언가를 하러 떠난 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곤 한답니다.